위대한 영교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삼지연군의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삼지연군의 높이 모신 위대한 영교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제막식이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양옆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의료농조기군 명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에는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과 군대의 책임 일꾼들, 량강도와 삼지연군, 관기부문 일꾼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꾼들, 공로자들, 돌격대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제막을 당과 군대, 삼지연군의 책임 일꾼들이 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삼지연군 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이어 량강도와 삼지연군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제막사에서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의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게 된 것은 이 땅의 역사의 전무후무한 수령영생위업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도 따라 조선노동당지 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때 대하여 그는 강조했습니다.